feels like shopping mall. My shopping mall. 마치 문 열고 나올게. 두 손에 쥔 내 쇼핑백 같아. 심장이 뛰네. 내게 준 선물인 것만 같네. 자꾸만 빠져들어 내게. 자꾸만 주말이면 설레. 것도 안 들려 것도 안 보여. 지금 내 주위엔 문을 열때 에어컨 냄새. 관심사는 신상의 업데이트. 어딜 가도 전투적으로 임해. 구름처럼 떠있네. Feels like that. 연출 빠질 아침부터 분주. 이럴 때 꼭 누가 보면 early bird. 누구같은 거 믿지 않아도 나 혼자 척척 뭐든 잘하거든. Feels like shopping mall. 나 shopping mall 하루 종일 날 가득히기만 해. My shopping mall. 나 shopping mall 어린애처럼 들뜨기만 해. Feels like shopping mall. You're mine. You're mine. My shopping mall. You're mine. You're mine. You're mine. You're my only girl. Hey, 넌 뭐 완벽해. 옥상부터 지하까지 계속 다닐래. Hey, 나 지금 행복해. 구경만 해도 좋아. 집에 안 갈래. Shopping mall. 자유롭게 들어가서 돌아다닐래. My shopping mall. 생각난 너의 body, body, body. 네가 뱉는 말에 마치 call, call it. 너무 달아 귀를 녹일 것 같이. 진열 때 50% sale, oh yeah. 여기 손짓이 나 불러. 나는 모르게 넌 이미 들어왔지 내 장바구니. 진용이 없어도 내 괴래. 중독금의 욕구가 이미 난 사인이. It feels like shopping mall. 나 shopping mall 하루 종일 내가 숙이게 맞네. My shopping mall. 나 shopping mall 어린애처럼 들뜨게 맞네. Feels like shopping mall. Your mall. Your mall. My shopping mall. Your mall. Your mall. Your mind. Take it down, man. Oh, girl, you make my heart beat. You're my beauty, I'm your beast. 넌 내 머릿속에 빙빙 맴도는 너 마치 커다란 빌딩. Oh, 내 눈에 네가 보이네. Got you on my mind and I'm going crazy. Just like those kicks that I want. We make the perfect team, 이제 너와 하나. 너의 몸매 street art 같아. 아무나 가져도 다 명품이 돼. 너무 좋네. 사람들이 반해. 너의 all star 에 너의 hairstyle 에 마네킹 같은 다리 skinny black pants. 살짝 어깨 bling bling see and back on it. 입고 싶은 대로 hey don't be shy shy shy. It feels like shopping mall. 나 shopping mall 하루 종일 날 가슴 뛰기만 해. My shopping mall. 나 shopping mall 어린애처럼 들뜨기만 해. It feels like shopping mall. Come on. Come on. My shopping mall. Come on. Come on. You're mine. It feels like shopping mall. 나 shopping mall 하루 종일 날 가슴 뛰기만 해. My shopping mall. 나 shopping mall 어린애처럼 들뜨기만 해. It feels like shopping mall. Come on.